남조선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로 정경남 본부가 21일 경상남도 창원에서 시국집회를 가지고 민중 총궐기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단체는 박근혜 정권의 잔당과 폐단을 끝장내고 민주, 민생, 평화, 동의를 위한 민중 총궐기 투쟁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박근혜 취임 4년이 되는 2월 25일 대규모의 집중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남조선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사드배치 초래 송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송주송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국회 종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괴뢰당국의 사드배치 책동을 외면하는 괴뢰국회를 비난했습니다.